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표단 단장인 리종혁 조국통일위원권 원장이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진행된 국제의회동맹 제135차 총회 전원회의에서 25일 연설했습니다. 그는 유엔과 국제의회동맹을 비롯한 국제무대들에서도 인권보장과 관련한 많은 교리안들이 채택되고 있지만 세계적 범위에서 인권유린 행위들과 인권참사들은 그칠 새 없이 일어나고 있으며 민족 간, 문명 간 대립과 분쟁은 더욱 격화돼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 인류의 생존권이 엄중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우리 공화국을 상대로 감행하고 있는 존대미문의 정치경제적 제재는 한민족 전체의 생존권을 부정하고 말살하는 대량 살육 인권범죄라고 하면서 그는 대조선 적대시를 국가정책으로 삼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은 힘으로 우리 공화국을 붕괴시키려는 기도가 영원히 실현될 수 없게 되자 악랄한 경제 제재와 비열한 인권모략 책동에 매달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제재나 봉쇄도 그 어떤 모략 책동도 우리 인민을 놀래울 수 없으며 참된 인권 증진의 길을 따라 변함없이 나아가고 있는 우리 공화국의 영상을 흐려놓을 수 없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그는 쿠바와 이란, 수리아, 수단과 민주공고를 비롯한 동맹의 다른 성원국들에 가해지는 미국의 가혹한 경제 제재를 단호히 반대 배격한다고 하면서 자주성을 옹호하고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나라 인민들은 자력자강의 원칙에서 주권담보에 강력한 힘을 키우는 동시에 단결과 연대성을 강화하여 인권 문제를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려는 지배주의 세력의 책동에 일치한 반격을 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